남들의 하우숨 땀이나 듣고 싶지 않아. 너의 향긴 여전히 나를 꿰뚫어 무너뜨려 되돌아가자 그대로. Baby, I know I can make it better. I can hold you tighter. 그 모든 길은 널 향한 거야. 다 소용없어서 너 아니다는 걸 그때처럼 날 어루만져줘. 끝도 보이지 않던 영원 내게 아침을 선물한 건 너야. 이제 교수 내가 잡아도 될까. Oh, I can make it right. ...처럼 말없이 그냥 널 안아줘. 지옥에서 내가 살아남은 건 날 위해 떤 게 아닌 되려 너를 위한 거란 걸 한다면 주저 말고 please save my life. 너 없이 헤쳐왔던 사막 위는 목말라. 그러니 어서 빨리 날 잡아줘. 너 없는 바다는 결국 사막과 같은 거란 걸 알아. Alright, I can make it better. I can hold you tight.